끊었던 담배를 태워도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눈치 보며 봤던 축구 경기로 밤을 새워도 늦잠을 자도 이젠 괜찮아 투정 부리던 넌 없으니 성가셨던 기차랬던 잔소리도 너의 목소린 다시 들을 일 없으니 혹시나 네가 없는 날 걱정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난 편안해 술을 마셔도